아름다웠던 눈이 부시던 아프도록 설레며 울고 웃었던 고마웠었던 놓지 말자던 때론 다투고 좀 못 이룬 수많은 밤 한없이 행복해 웃음 지었던 We're in love 널 만나 몇 번의 계절을 지나 Talking about where are we going? 아 어디론가 날 데려가 줄래? 아님 저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겠고 얼마나 한 걸까 여긴 어디쯤일까? On and on, we on the road. 승부 보게 달려.